마지막이라고 그토록 사랑한 그대가에 넌 돌리려 해도 울며 매달려도 그냥 싫다며 헤어짐을 말한 나야 척만 하지만 평생 너 하나 지킬 자신 없었던 난 비겁한 남자야 다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말고 다시 그리워할 사람 만들지 말고 너만 바라보고 너 아니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 제발 너 아파 날 잡으려 하지만 평생 내 곁에 행복해진 자신 없는 비겁한 여자야 다시 나 같은 사람 사랑 다신 그리워할 사람 만들지 말고 너만 바라보고 너 아니만 돼서 하루도 못 버틸 만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 언젠가 우리 헤어짐을 후회한대도 이거밖에는 난 해줄게 말차